조선소년단 창립 70덟을 맞으며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개별 우표 한종을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우표의 웃부분에는 조선소년단 창립 70덟, 주체 35, 1946, 주체 105, 2016이라는 글발이 새겨져 있으며 중심에는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라는 글발과 함께 소년단원들의 밝고 씩씩한 모습이 형상돼 있습니다.